Hobbs News.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2024년 창업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어야 하며 대표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소속이어야 합니다. 지원 부문은 학부생팀, 대학원생팀, 유학생팀이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1일 오후 11시 45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후기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인 후아유 14기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모집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대학생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생 멘토링, 상담 멘토 지원단 활동, 사례의 참여 등이 있으며 활동 혜택으로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우수활동 표창, 활동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0시경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어깨 등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조사를 받던 중에도 순경에게 폭행을 가해 뇌진탕을 입혔습니다. 이에 18일 서울 북부지법 인영준 판사는 상해 및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의 순항미사일 도발 이후 33일 만의 도발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날 미사일 도발은 같은 날 예정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이용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오는 22일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처벌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시행하며 안표 근절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력해 상습적인 안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안표로 의심되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는 안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3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이준서,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